자, 오늘 이 시간은 바쁘신 여러분을 위해 선교지 위기관리와 실질적 대처법의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는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선교지에선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정말 상상 이상의 생존 위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닥치는데요. 막연하게 다잘될 거야 라는 낙관을 버리고 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인지 지금 바로 파헤쳐보죠. 첫째, 위기관리의 시작은 사고가 터진 후의 수습이 아니라 바로 예방이라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흔히들 선교사로 헌신했고 굳게 기도하면 다 지켜주시지 않을까 하시잖아요. 하지만 현실의 위험을 무작정 덮어두는 건 신앙이 아니라 방심이거든요. 오히려 위험을 똑바로 직시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예방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둘째, 단체 차원의 촘촘한 시스템과 비상계획, 즉 CP를 꼭 미리 구축해 두셔야 합니다. 막상 위기가 딱 터지면 이성적인 판단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의 안전을 전담할 위기관리팀을 사전에 꾸리고 현장에 맞는 계획을 세워두어야 해요. 여러분, 위기 상황은 머리로 푸는 수학 문제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해야 하는 생존 수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모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유형별 구체적인 행동 요령 숙지입니다. 방금 제가 모의 훈련 엄청 강조했죠? 당장 땅이 막 흔들리면 본능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으실 텐데 사실 그때 나가면 떨어지는 간판 같은 낙하물에 맞아서 훨씬 더 위험해요. 무조건 튼튼한 테이블 밑에 들어가 다리를 꽉 잡고 머리를 보호하는 게 생존의 핵심입니다. 전염병 역시 철저한 개인 위생과 예방약 준비가 최우선이고요. 이처럼 평소의 훈련이 우리의 본능을 통제하고 올바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선교지에서의 진짜 기적은 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지혜와 냉철한 대처 속에서 피어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